잠이 들었을 때 내게 키스해줘요. 오늘도 네가 보고 싶어 그대 생각뿐이 나죠. 생각 속에 짓바리 그려진 손 붙잡고 있는 너와 나 세상 끝까지 착한 사랑 지킬게요. Only you, only you. 깔끔하게 내 귀가에 속삭인 말. Only you. 그토록 내가 내게 듣고 싶었던 말. Only you, only you. 너만을 사랑해.